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이 몸은 돌아서서 피는 물을 흘렸다. 어차피 가실 거예요. 정마저 가져가야지. 정마를 남겨두고 어이홀로 떠나갔느냐. 가져가야지.